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한찬보 작사, 리동준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48, 1959년에 창작된 작품으로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려는 우리 인민군 용사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확고한 결의를 노래한 전투적인 행진가요입니다. 가사에서는 우리 조국의 융성 본영도, 인민군대의 강화 발전도, 인민군 용사들과 인민들이 누리고 있는 참된 삶과 행복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용도하시는 조선노동당이 있음으로 하여 마련된 것임을 긍지높이 노래하면서 우리의 심장이며 혁명의 참모부인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할 것을 열렬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4분의 2박자의 시내림 대조인 선율은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래의 숭고한 사상 감정은 박력 있고 확신이 넘친 행진곡적 선율에서 더욱 뚜렷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억세고 전투적이며 호소성이 강한 선율은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려는 인민군 용사들의 숭고한 사상 감정을 힘있게 반영한 것으로 해서 우리 인민군 군인들과 인민들 속에서 논리 불리우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그대는 어머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심장 속에 사랑의 새해 정성환 작사, 우종희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100일 2012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이 노래는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에 대한 우리민의 열렬한 흠모와 칭송의 사상감정을 훌륭히 반영한 시대의 명곡입니다. 노래의 제목에서 두드러지게 표현된 그대는 우문이라는 친근한 부름은 우리 인민 모두에게 있어서 더없이 귀중하고 다시마신 어머니의 모습으로 안겨오는 당에 대한 우리 천만 군민의 뜨거운 심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으며 제목에서 환기되는 우리 당에 대한 철학적 사색과 시적 정서는 노래의 가사에서 더욱 풍부화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어머니 당의 위대성을 노래함에 있어서 누구나 다 어머니의 다시마신 사랑과 하나로 이어놓고 당에 대한 고마움과 격찬의 사상감정을 어머니의 천만 사랑, 사랑의 새 힘이 샘솟네 라는 시적 표현을 통해서 깊이 있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노래의 가사에서는 세상 풍파 다 이기며 어머니의 끝없는 힘, 영명한 그 손길의 서정 깊은 시적 표현을 통해서 천만 고생 다하며 자식을 키워주고 내세워주는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으로 온 나라 천만 자식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빛내어주는 조선노동당의 인민사랑의 정책과 불멸의 업적을 훌륭히 구가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심오한 철학적 내용은 밝고 부드러우며 유순한 서정적 선율과 잘 밀착되어 형상되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에 기초하여 도대조 상에서 전개되는 노래 선율은 단순 이 부분의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율의 첫 부분에서는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으로 이 나라의 천만 자식들을 품어 안아주는 위대한 당에 대한 우리민의 가장 숭고한 신뢰와 고마움의 감정을 부드럽고 유순한 정서로 노래하고 있으며 둘째 부분에서는 어머니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위대성, 령도의 현명성에 대한 끝없는 격찬과 흠모의 정을 격정이 넘친 절절하고 뜨거운 정서로 열렬히 구가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를 인민의 어버이로 모시고 사는 태양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장 깊이 새겨주며 그들을 백대소 개척된 주체혁명유업 선군혁명유업의 완성을 위한 그날까지 영원히 우리 당과 생사 운명을 같이 하는 충직한 혁명 전사로 키워나가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음악 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